신명기 제30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혹시 김용진 씨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김용진 씨가 누군지 잘 모르시지요? 우리나라 말이 좀 까다롭네.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 참 이상하죠. 이북의 부총리 김용진 씨가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니까 참 그 애매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북이지만은 부총리면은 상당히 높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한참 됐어요. 근데 우린 이제 알았네.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냥 살다 어떻게 사고 났든지 병이 걸려 죽었다 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은요. 자세가 삐딱하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보통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신 분 알지만은 보통 우리가 있는 소총은요 총알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이렇게 맞추는 고사포 총은요 저도 그걸 다루어 봤습니다만 K50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총 총알의 한 10배 크기가 10배도 넘어요. 그런데 보통 사용을 할 때는 총을 보통 군인들이 소총을 가지고 빵 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 쏠 때는요 이 비행기 맞추는 그 총을 가지고 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예 시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다고요? 예? 자세 불량, 자세가 삐딱하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인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은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쳤어요? 예?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쳐요? 그냥 건성건성 쳤다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봤어요? 막 치는데요. 아유, 우리가 보면 저게 좀 뭐 미쳤나 싶으지만은요.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고 잡아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참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좋은 나라에 사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 이북에 있으면은 여기 살 사람 누구 있어요? 예? 여기 살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그랬다고? 그 새파란 30살짜리 김정은이 앞에서 자세 삐딱하다고 죽여버리고 그것도 보통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박수 건성건성 쳤다고 그것도 죽여버리는 거. 와, 우린 여기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참 팔자도 좋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자세가 삐딱하기만 하면은 다행이게 박수 근성근성 치는 것만 해도 다행이게 예배 시간에 그냥 생각이 딴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지각하고 결석하고 만약에 진짜로 김정은이 앞에 잡아내가지고 그렇게 죽이듯이 그런다 하면 여기 아무도 못 살아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좀 적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니까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찬송도 그냥 조용조용히 부르고 그냥 좀 짧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 그래요 고마워요 날 저렇게도 날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렇지만은요 나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미쳤나 할 정도로 찬송을 해요. 그러는데도요 내가 안 틀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사도 틀리지 어떤 때는 곡도 틀리지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는데도요 어떤 때는 가사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를 보지 않고요 내 앞에 누가 계셔요? 예? 내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배는 누가 드린다고요? 아 목사님이 드리지요. 예배는 목사님 드립니까? 각자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들 자신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나는 내가 찬송을 부르고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시지만은 기도를 할 때는요 장로님 기도를 따라서 나도 거기에 똑같이 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나는 누구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여기에 그저 천만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그 천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 찬송 부를 때는 힘있게 찬송하고요 그 찬송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김정은 앞에 끌리 나가듯이 끌려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요 솔직하게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감사하지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행이요. 할렐루야. 만약에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북에서는 김정은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세상 천지에. 그런데 뭐 박수 좀 덜 치면 어떻고 아 자세가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떤 때 되면은 이제 참 피곤해요.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들어가지고요 한참 이렇게 졸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이해는 해요. 왜? 아침에 일찍이 막 올렸고 애를 쓰고 왔지요. 또 한 주간 내도록 피곤하다가 아휴 주일날이라도 그냥 가면 집에서 팍 잤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오는 거예요. 아침에 빨리 올려고 애를 쓰고 오는 거예요.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그래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저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지 몰라요.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은요 부끄럽지만은요 어떤 때는 똑바로 읽으려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읽어질 때가 있다고요. 찬송을 안 틀리고 부르려고 애를 써도 틀려지더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래 한다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다가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을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는 뭐가 온다고요? 사망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요, 이 시대가 과연 저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 없어요. 생각 속에 지옥이 없어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그 말이죠. 하는 짓을 보면은요, 뭐 전부 제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하다가 안 되면 에휴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지요. 지옥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으면 끝이 납니까?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심판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지옥밖에 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아예 생각 속에 지옥이 없는 사람들이지, 만약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 못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삶이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를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못된 짓도 하고 엉망을 진창으로 그래 하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아예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 그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리한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지옥이 없으니까 죽음 끝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면 지옥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요 가끔은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하게 지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옥이라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럼 뭐 반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천국은 있어요? 죽은 후에 난 어디 가고 싶어요?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없어져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은 굳이 천국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가고 싶기는 한데 천국을 갈 만한 준비가 안 되고 삶의 태도가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이 땅,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인으로 삼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과 복을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선택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초기에는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돼갔잖아요. 이 성경이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에게 국가를 이루고 너희들이 마음껏 주인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거기에 나라에도 복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해주겠다. 노예 생활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생각이나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고 다 됩니까? 누가 후원을 해줍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냐 그 말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기적을 맛보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미 벌써 이 말씀 속에 뭘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지. 그렇게 될 줄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경고가 무시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해버리지요. 포로로 잡혀가버리지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한 번 실수는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거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내가 열어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회복해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도요 보통의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에요. 오늘의 양식에 보십시오. 오늘의 양식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 날이 장구하리 장수 장수하리라. 그 다음 말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돌려보내 주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꾼다 하는 말은요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 말이죠. 꿈에나 있을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을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실 때에 어이구 이거 뭐 꿈이냐? 이거 진짜로 진짜 맞냐? 꿈이라면은 깨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렸으면 끝나는 거지요. 거기에 무슨 돌아올 생각이 있겠어요? 돌아온다는 계획이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이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오늘 말씀 30장에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버린 것.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경고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없었던 나라, 새로 생겨난 나라 페르시아가, 그리고 고레스 왕이, 키루스 대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본국으로 돌려보내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죠. 도무지 이해 안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거 기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벌써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번은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희를 좀 오느라 보자. 예. 그러니까 저 지난 그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봤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그거에 말도 잘 못하고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네가 어머니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벌써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보내준 거야. 아기가 뭐 지들 부모들이 어쩌다가 생겨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결과를 두고 말하자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찾아가면서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이리 오너라. 예 저기 좀 가자.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토기 만드는 데 있지요. 기드론 시내가에 가면 거기에는요 시내 물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차진 진흙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 그 이 그릇 만드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 쇠로도 만들지만 그때만 해도 이 쇠가 귀하기 때문에 거의 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요. 저 이천에 가면은 거기 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만드는데 거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그릇 만드는데 도요지라 그러지요. 가면은 이렇게 그 이 농로 농로를 발로 탁탁 차면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면 그 위에다가 진흙을 착 올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면은 막 돌아가니까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릇 만들잖아요. 그러고는 말려가지고 초벌 굽고 그 다음에 또다시 유약칠하고 재벌 굽고 해가지고 뭐 와 이거 엄청난 그릇인데 도자기가 나오잖아요. 진흙 그릇도 나오죠. 토기도 나오지만은 자기도 나 도자기도 나오고요. 그 비싼 건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도 세월이 가가지고요 오랜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으면은요 뭐 와 그거는 뭐 돈으로도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은 뭐부터 해요? 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그릇 만드는 걸 참 잘 봐라. 예. 그 만드는데 한참 잘 만든다 예쁘다 싶었는데 이 도공이요 턱 세우더니만은 그 그냥 끌어내가지고 진흙탕에 갖다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물을 좀 더 붓대면 지금 밟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시 아니 그런 모양이 제대로 돼가는 것을 아니 예레미야는 봤더니 괜찮다 싶었는지 그랬는데 그만 이 도기장이가요 그냥 갖다가 집어넣고 지금 밟아가지고 그 흙을 다시 이겨가지고 다시 또 다른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봤지? 예. 그릇은 누구 뜻으로 만드냐? 누구 마음에 들고 누구 뜻대로 만드느냐? 아이고 만드는 사람 누구요?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떡하더냐? 예, 그냥 확 끌어내 가지고 진흙탕에 갖다가 다시 집어 넣어 버리고 지금 밟아 가지고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진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마치 이 진흙처럼 토기장이의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흙끝이 그냥 확 쓸어 넣어가지고 지근지근 밟아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 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그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시대는 사사들이 있던 그 시대는 옳고 그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각자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제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누구의 생각에 옳으면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마치 말하자면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야. 자기 의견에 아 요게 좋겠구나 다른 사람이 10번, 20번 마르고 딸도록 이야기해도 안 들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모습들을 보면은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국가가 죽든지 말든지 싸든 반대요. 우리 동네는 오지 마시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사나? 어딘가에는 있어야 자기 동네도 살잖아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살고 온 백성들이 산다 하면은 내가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오지 마라 저기는 오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 시대에 고민이 있다면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자기 집값 떨어지고 자기 땅값 떨어질까 뭐 고민하는 그 사람이 제일 고민 많이 합니까? 누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할까요? 그래도 대통령 아니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하고 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또 그냥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나라 전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대통령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느냐 그 말이요. 대통령은 뭐 자기는 거기 있으니까 우리 동네하고 다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일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라, 이 지역을 벗어나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롯이 가만히 생각해 자기 딸 둘하고 결혼을 해야 될 약혼자들이 있단 말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이 귀한 딸들 약혼자들 그냥 안 되지, 얘들도 데리고 가야 되지 싶어가지고 그 총각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아,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빨리 이 지역을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야 하는데 빨리 준비해서 빨리 오느라. 아 이거 농담하시네. 그 남자들이 그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그건 뭐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요 뭐.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김정은이가 하나님 안 된 게 다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김정은 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굳이 뿌리쳐버리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이익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시대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 어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면요 지옥이 있습니까? 아유 그런 건 골치 아프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오늘 잘 살면 되잖아요. 오늘 잘 살면 된다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면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기 생각의 의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생명이 내 것이 돼. 아이고 옛날 요즘 이렇게 잘 사니까요 복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오늘 여기도 보면요 네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장수한단 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요 장수하는 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방송마다 전부 먹판이 돼버렸어요. 방송인지 먹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거 먹으면 몸에 좋고 뭐 이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먹는 걸 얼마나 말하는지 그냥. 아이고 우리는 그래서 전부가 그냥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래 삽니까? 옛날에는 기껏 해봤자요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면 다리나 부러지면요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은 없어요. 세상에 요즘은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야 마음이 놓인다니까요. 멀쩡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와가지고 그냥 들이박아버리고요. 별짓이 다 있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 뭐 잘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운동회가 튼튼하고 그러면은요 오래 산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천만의 말씀이야.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왕이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 이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이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나 하는 생각을 보면, 그 마음가짐을 보면 생명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열심히 그냥 신나게 하고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혹시 나도 모르고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순간 여기서 딱 끊을기를 끊어버립시다. 다 끊어버립시다. 그러고는 지금부터는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지옥 생각을 하면은 너무 끔찍하거든. 그럼 지옥 생각하지 말고요. 무슨 생각? 천국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 하십시다.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복을 선택하는 사람. 우리 온 교우들은요, 모두가 다 복을 선택하는 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요. 그냥 천국도 지옥도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서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허겁지겁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천국도 못 가고 기껏해야 지옥으로 갈 일 같으면 왜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그날 뭐라고 말했더라고요? 예?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요,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내버려 둘 거냐 그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긴다고 그냥 둘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태도가 분명하면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는 태도가 희미하면은요,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니나 잘해라.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이 다 구원 받는, 온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구원 받아야 되고 아버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이런 말, 그 말, 그것 그렇게 한다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농담으로 여기는 우리 식구들 속에 내가 내 태도가 진지해서 정말로 나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복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식구들 다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